ljus.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또래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대면 또는 매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글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와 가장 적합한 또래 상담자가 1대1로 매칭되어 상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에서 It's Your Life 5기를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소지자여야 하며 유관 직무 경험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기간은 2024년 5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며 참여 시 현직자 특강 및 멘토링, 훈련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하며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의료진 측과 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모친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7년에는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해왔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 단독은 존속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테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지부 호라산 조직이 이번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핵심 용의자 4명 포함 테러 관련자 11명을 지난 23일 검거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은, 기술의 이준석,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